세상 하나뿐인 따뜻한 미소. 그래서 넌 내 삶의 이유야. 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아직도 넌 내 삶의 의미야. 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. 너 없으면 세상 없지. 너 때문에 나 사는 거야. 너 없으면 의미 없어. 평생을 살아도 갖지 못해 행복이 지금 내 눈앞에. 꿈결처럼 펼쳐져 한아름 부푼 사랑이 오래 퍼져. 밝고 순수한 네 모습에 많은 걸 배워 많은 걸 느껴. 너를 만난 행운이 마지막 상관없어 내 전부니까. 사랑을 몰라 방황하던 날 잡아준 너의 안정. 아낌없이 날 위해 모든 걸 주었던 my lover. 따뜻한 네 품 속으로 따사로운 미소 속으로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. I always love you. 찾은 바닷가 사랑을 약속한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파. 준비한 상자 안에 작은 반지가 행복한 눈물을 보여 내게 안겨 속삭여. 사랑한다고 부족한 게 많은 아이지만 널 지켜주는 남자가 될래. 사랑을 몰라 헤매이던 날 잡아준 my angel. 아낌없이 널 위해 모든 걸 주고파 my lover. 오늘도 너 생각에 잠에서 깨어나고 잠이 들고 꿈속에서 만나요 내 사랑. 달콤한 always kiss you. 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. 너 없으면 세상 없지. 너 때문에 나 사는 거야. 너 없으면 의미 없어. 네가 없으면 난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. 너 없는 세상은 끔찍해. 너 없는 내 맘은 황폐해. 사랑해 영원히 있어줄래 내 곁에. 함께 나누고픈 사랑과 행복에 감사하며 사랑할게. 넌 내가 따뜻한 미소 그래서 넌 내 삶의 이유야. 너 없으면 세상 없지. 너가 있어 살아가 너의 삶의 이유. 난 아직도 넌 내 삶의 이유야. 너 없으면 의미 없어. 너가 있어 행복해. 세상 하나뿐인 따뜻한 미소 그래서 넌 내 삶의 이유야. 살아가 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아직도 넌 내 삶의 의미.